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까메룬 공화국 창건 47세를 맞으며 이 나라 대통령 폴 비야에게 20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계속 확대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대통령이 건강하고 행복할 것과 까메룬 인민에게 번영이 있을 것을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